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며 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리고 정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쪽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름다운 문 혹은 한자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우리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혹은 미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방을 둘러서 네 개의 문이 있습니다. 미문이 있고요. 사자문이 있고 시온문 있고 양문 이렇게 몇 가지 그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동쪽으로 난 미문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 문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미문까지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그냥 바로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작은 계곡을 하나 끼고 기드론 계곡을 끼고 산이 마주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지내시고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의 입구를 어디 쪽으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입구의 방향. 성막의 출입구가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 동쪽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 때 그 찬란한 빛을 발해서 이곳을 비추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출입구의 문의 방향을 동쪽으로 지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햇살이 비치면 그 성전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이른 해가 떠오를 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동문을 통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바로 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나타내시며 그 빛나는 빛을 받으시면서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카랴 chapter 9 verse 9.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구약 성경 뒤쪽에 있죠. 우리 찾으셨으면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 시작.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성 바로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은삼식에 예수님을 팔기도 했었고 그런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시간들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번제단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요르단에서 지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자리가. 그리고 이곳이 동쪽문입니다. 지금도 그 동쪽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앞에 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앞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죠? 점점점점이 저게 뭘까요? 무덤입니다. 무덤. 유대인 부자들은 동쪽문 바로 앞에 무덤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저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감람산은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쪽문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해야지 라고 믿기 때문에 머리가 동쪽문을 바라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동쪽문 방향으로 모든 무덤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때 내가 부활해야겠다. 이제 저 앞이 꽉 찼기 때문에 감람산의 절반도 전부 다 공동묘지입니다. 이제는 감람산까지도 무덤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그 동쪽문인데요. 미문. This is the beautiful gate. Jesus entered Jerusalem by this gate. 자, 이 문 어떻습니까? 문이. 이거 어떻게 아름다웠습니까? 아니, 자체 이건 전부 다 무덤들이고 동쪽문 앞에. 무덤,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이. This gate closed by rock. 큰 돌들로 동쪽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쪽문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오래된 이 고대의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그 문을 문은 있는데 문을 막아놨을까요? 아랍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동쪽문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못 다니고 메시아도 못 다니시게 이 문을 완전하게 메워서 막아버렸습니다. 이슬람이 they scared one day Messiah come to the here so they closed the door. Nobody entered. 아랍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자신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 땅을 빼앗았는데 혹시나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죽게 될까 봐 그래서 이 문을 완벽하게 막아버려서 이쪽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다니게 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는 메시아가 더 강하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 막아놓은 돌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서 동물이 뻥 뚫릴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이 동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upper room. 바리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상당히 커서요. 120명이 아니라 한 300명도 들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마가는 분명히 부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 다락방은 어떻게 되냐면 1층은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요. 1층에 2층은 마가 다락방이고 3층은 이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을 다 빼앗았을 때 이곳이 가장 큰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학교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부분을 다 뜯어내서 이슬람 양식으로 다 바꾸고요. 근데 왜 1층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냐면 가짜 무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우리 가운데 다윗 왕의 무덤도 여전히 있다라는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측할 때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곳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가짜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2층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고 3층은 이슬람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바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는 한 1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 그 기념교회 가면 그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닭을 보시면 뭐가 기억나죠? 닭 페트로. So when you visit the Church of Saint Pedro, the symbol is the hands and cock. Rotter. 그래서 그 언덕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베드로 기념교회의 상징은 수탁입니다. 수탁 장식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대문도 수탁 모양이고 기둥에도 수탁이 조각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형을 언도받으셨지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그 지난 밤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넣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 밑은 동굴처럼 넓고 입구가 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양쪽 어깨에다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면 이 구멍을 통해서 감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그 끈을 팔에 끼고 다시 잡아당겨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선포했다고 감옥 구덩이에 떨어졌었고 다니엘도 사자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밑에는 큰 공간이 있고 입구는 천장이 아주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감옥입니다. 그래서 this stone staff scientist said maybe over 2000 years.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여기 돌계단이 대략 2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야바의 그 집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예수님께서 아마 이 길을 걸으셨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다닐 수 없게 그 길을 막아서 이렇게 볼 수만 있고 사람이 걷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선고를 발렸던 자리에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죠. This is the way, via dolorosa, the road of cross.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옛 성을 분할할 때 예수님과 관계된 지역을 전부 다 아랍 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은 아랍 상점 길입니다. 그냥 거기는 아랍, 요즘을 치면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 통길로 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건물이 어딜까요? 이 자리가. 이 건물 자리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지금은 언덕은 없습니다. 워낙 개발이 되고 해서 그냥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예수님 무덤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 돌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 움푹 패였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꽂았던 그 표시가 있는 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 달리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곳을 가보게 되면 온갖 휘황찬란한 이 막 장식들과 보석들과 번쩍번쩍 장식을 해놓았지만, 사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까봐 두려워서 동쪽 문을 완전히 봉쇄해서 막아버렸고, 유대인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거기에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비싼 무덤자리가 그 앞에 펼쳐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는 수많은 아랍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십자가 장식이며 예수님의 그림이며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는 시장통, 그 시장통을 지나가면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골고다 언덕에 그냥 예수님이 누웠다라고 믿는 넓은 돌 하나, 십자가가 세웠던 흔적자리 돌 하나,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었던 그 동굴 자리 하나, 그 정도가 있을 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멋지고 으리으리하게 그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곳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장식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걷어내고 걷어내게 되면 그냥 흙길, 그냥 돌 한두 개,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사실은 지금은 알 수도 없는 그곳. 그러나 감람산은 여전히 그 감람산이 맞고, 동문은 여전히 그 동문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는 정말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그 밤에 이 언덕에서 이 계곡으로 다시 가야발 집으로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이미 힘이 다 빠지시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고통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힘들어하셨던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눈을 감고 그때 그 길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지나가시고 지나가시고 지나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1.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시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누가 보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로부터 정말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부스러기와 그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17년 우리 정말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대하며 이 시간 성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 이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성찬에 참여하기에 거리끼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침례를 받은 분, 그 이상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리끼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기념하는 의미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리끼시는 분들은 제가 원래 빵이 아니고 비스켓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비스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지 않으셔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드세요. 우리 받으신 이 떡,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은혜 세례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같이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참 이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더 전하는 저희들에게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받으신 잔을 위해서 우리 소망세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드시겠습니다. 2017년 우리 정말 믿음 위에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복된 한 해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시장 통해 장사거리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분주하고 어리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이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쪽문을 막았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막는다 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2017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세종례 조금 미루고 먼저 식사부터 하시겠습니다.